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조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돌고 돌아 다시 처음으로. 날씨, 해질녘의 아쉬움과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다시 날조기를 펼칩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벌써 오늘이 쓰는 마지막 날조기예요.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지난 여름, 이 학기 아침과 저녁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채워나가 보자고 제안했었는데요. 이제 벌써 코시린 겨울이 다가오고 벌써 제가 마지막 날조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시원섭섭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얼른 끝이 나버렸으면 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제 속 얘기를 털어놓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모든 끝이 있으니 더 소중하고 애틋한 법이겠죠? 벌써 1년의 끝이 다가오고 계절도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페퍼톤스의 Freshman. 어떤 다짐을 했나 우린 서투른 Freshman. 가방 깊숙한 곳에 잘 간직하는 게 좋겠어. 어때 가고는 했나 이제 시작의 Freshman. 아마 거칠고 힘든 기나긴 길이 되겠지. 열어보지 않은 지도 어딘가 짙은 무지개의 끝. 너와 나 거기 닿을 수 있을까. 자 떠나자. 우리가 꿈꾸던 멋진 모험이야. 가보자.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몰라도 떠나자. 저는 사실 특정 계절을 특별하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모든 뚜렷한 장단점이 있잖아요. 봄은 따뜻하고 꽃도 펴서 놀러 다니기 좋지만 항상 봄과 함께 새로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에 늘 시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봄의 흔들림은 사라졌지만 무더위 때문에 바깥에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가장 싱그럽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은 옷 입기도 너무 좋고 산책하기도 좋지만 너무 짧고 은행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지뢰를 피하면서 걷는 게 좀 귀찮아요. 겨울은 코트와 목도리의 계절이라 좋지만 제가 피부가 얇아서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게다가 해도 너무 일찍 져버려서 너무 빨리 져버리는 해를 보면 기분이 너무 울적해집니다. 저는 오히려 특정 계절보다는 어떤 날씨들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잔나비의 투게더. 낯다른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오 기다림은 저 별의 빛 구슬을 건너는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발까지도 간대.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 힘에 달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수천 가지 날씨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날씨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겨울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씨예요. 햇살이 쨍쨍하고 따뜻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던 바람도 조금 부드럽게 부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산책하면 시원하고 따뜻해서 진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또 반대로 한여름 초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정말 좋아요. 보통의 여름과는 다르게 습기도 좀 덜하고 바람이 숭숭 불어서 더위를 밀려보내주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두 날씨 모두 밖을 거닐기 좋은 날씨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날씨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비가 오기 전이랑 비 온 후 공기 특유의 향, 엄청나게 깨끗한 흙향이 너무 좋아요. 마치 제가 상록수의 뿌리가 돼서 흙의 맑은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기분입니다. 폐를 타고 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라 정말 좋아요. 검정치마의 폭죽과 풍선들. 이대로 난 이대로 아무것도 안 바꿀래. 아쉬운 것들도 그대로 다 두고서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그대로 넌 그대로 내 옆에 남을 걸 난 알아. 마지막 폭죽이 터지는 그날에도 별로 슬퍼할 것 같진 않아. Oh baby 내 노래가 멈춘 뒤에 모두 떠나가고 또 너와 나 둘만 남겠지. Oh look at him go baby. Oh look at him go. Oh look at him go baby go. 내게 버림받곤 해. 잠시 손만 놔도 날아가 버리고. Oh. 하지만 괜찮아, 새로울 것도 없잖아. "우리의 일상이 아침에서 시작해 밤에서 끝나듯이 계절도 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돌고 또 돌죠. 이런 반복들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있기에 어떤 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반복되는 일상에도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들을 더 자주 발견하길. 다 지나고 나서 뒤늦게 깨닫기보다는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살아가길.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저의 날저기는 이제 제가 잘 털고 말려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동안 저의 소중한 날저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삶이 매일 행복하기만 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힘든 일만 일어나길. 그리고 행복한 일들은 더 자주 찾아오길 온 마음을 다해 바라고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날저기를 마칠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김준영, 음향은 문예인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권유나 씀.